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 회고 모임이 그이의 서거 23돌째 쯤하여 에스파냐, 단마르크, 영국, 스르비아, 우간다, 페루, 메이코에서 진행되었습니다. 해당 나라의 각계 인사들과 군중이 참가한 회고 모임들에서 발언자들은 한 세대의 미일 두 제국주의를 타승하시고 조선을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 국가로 건설하시었으며 조국 통일과 인류 자주의 업 실현에 거대한 공헌을 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을 칭송했습니다.